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헤어진 후 처음이지 아마 벌써 1년이야 어느새 하루가 1년 같았었는데 어떻게 지냈니 좋은 소식은 없니 불만 소린 아직도 여전하네 가끔씩 우리가 그립지는 않았니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말해 그리웠다고 말해 힘들었다고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다고 그날 그때 이후로 툭하면 네가 떠올라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다 말해 가끔씩 너도 날 생각해